컵스 뉴스.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원 근로자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12월 21일부터 근무합니다. 선발 시 소프트웨어 융합원 실습실을 관리하며 사업단의 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정보통신처 정보개발팀 교내 근로자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선발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졸업 유예자나 휴학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행정팀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12월부터 근로합니다. 선발 시 사무 보조 및 장학 서류 우편 송달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0년 한양테크벤처 프로그램 2기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시 변리사와 1:1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특허 출원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자와 휴학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3세 A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제보자가 전국적으로 매장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족발을 배달시켰는데 부추무침 속에서 쥐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프랜차이즈 족발집 추적에 나섰고 이 업체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차량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월 2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 1터널 진주방면 300m 지점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와 트럭이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나머지 차량 4대가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처리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2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